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을 지지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인민은 김정은 위원장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끝없이 흉모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계시어 전체 조선민족이 울싸안고 통일만세를 목청껏 부를 환희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